아침 7시 5분 오늘도 찬송을 들고 안 그래도 쉿없자는 남자 4명이 모여서 하는 정말 쓸데없는 주제 외계인, 성배, 프리메이슨, 의 이 부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새 내가 막 그 기사도 보고 옛날에 무슨 네. 책도 봤는데 네. 음모론 중에 가장 제일 큰 게 뭐냐면 음모론의 으뜸.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이 단어가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좌지 우지 네. 하고 있다. 네, 발음 조심하세요. 좌지 우지 하고 네. 있다. 아니 그 프리메이슨이 뭔가 뭐, 네, 나는 드디어 전혀 몰라가지고 이 단어가 나오고 말았네요. 네.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얘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까 뭐 그 뭐 다빈치라든지 뭐 세계 유명한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프리메이슨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단은 이 프리메이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일단 한마디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야, 그 홈페이지도 실제로? 인터넷에 있고요.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회원을 모집하는 거야, 모집을 이거? 합니다. 요새 나도 회원...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형 안 돼. 아, 나 안 돼? 조건 얘기해 줄게. 조건을 이따 얘기해 줄 건데. 일단 이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뭐 여러 개 설이 있어요. 여러 개 설이 있는데 일단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는 뭐냐? Free and Accepted Mason이라는 뜻입니다. 메이슨이 이제 석공인데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자유 석공 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공이라고 하면 그냥 돌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석공 나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건축가 연합. 건축가. 그러니까 건축가야 말 그대로. 근데 이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수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치.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공학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갈릴레오급인 거야. 그렇죠. 그 석공은 이제 굉장히 좀 뭐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석공들이 보통 그 길드 조합에 소속돼서 활동을 그치. 하는데 그런 뭐 이제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석공들의 모임이다 해가지고 프리한 메이슨이다. 아, 프리가 아니고 프리. 프리야? 프리. F였어? F. 어, F야. 프리 메이슨. 자유석공. 진짜 자유석공. 딱 자유석공이야. 네. 진짜. 진짜 그런 어떤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단어는 아니었구나 그냥. 그렇죠. 그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엄청 열심히 만든 단어는 아니야. 그런 단체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하고 뭐 정식으로 시작된 건 이제 1717년 뭐 영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냐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교 클럽 같은 거인 거예요. 아.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연예인 79년생 모임, 뭐, 이런 거야. 아. 뭐, 이런 거예요. 충북 향후회. 아. 뭐 호남 향후회. 호남 향후회. 재향군이네. 재향군이네. 뭐, 동문회 약간 뭐, 그니까, 제일 비슷한 거, 라이언스 클럽, 뭐, 이런 거. 라이언스 클럽. 아니, 근데 이런... 그게 그 이름을 프리메이슨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야? 아까 그게 맨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석공들의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석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돌만 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건축사고 지식인. 약간 지식인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연합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가 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 프리메이슨 회원이었고, 그다음 뭐 모차르트, 뭐 하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회원이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추대 대통령이 아니라 건국의 아버지를 불린 벤자민 프랭클린. 프랭클린도. 훨씬 좀 과해. 과한 프리메이슨이었어. 그 프랭클린 아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니까 이게 점점 음모론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그 아이리스처럼 뭔가 세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세계 대전도 프리메이슨이 그러니까 일으켰다. 일부러 일으켰다. 뭐 프리메이슨 안 한 게 없어 근데. 그렇죠. 뭐 미국 정부 뒤에 뭐 프리메이슨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음모론이 있는데 네. 이게 아까 그 성전 기사단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 아까 다빈치 코드 얘기 했던 진실을 짚고 있던 기사단이라는 단체가 십자군 전쟁 때 있었어요. 이게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컨셉이 청빈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뭐 근검 절약하고 청렴하게 살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모토였는데 점점 얘네들이 이제 막 금융기관처럼 되고 힘이 세지면서 14세기 이제 프랑스 왕이 뭐 이렇게 제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때 제거되지 않고 막 이렇게 복수를 꿈꾸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을 만들었다. 400년 뒤에 프리메이슨을 만들었다. 이야. 뭐 이런 음모론이 하여튼 있는데.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에서도 요 프리메이슨에 관심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뭐 어떤 좀 반기독교적인 움직임 뒤에는 뭐 이제 프리메이슨이 있다. 다 프리메이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계시록에 관련된 얘기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계 연합, 그림자 연합, 뭐 세계 정부 연합, 그쵸, 그쵸. 뭔가를 하늘로 묶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계시록의 얘기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적그리스도랑 이제 프리메이슨을 연결을 시키면서 뭐 이제 열심히 이제 프리메이슨의 상징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 뭐 악동 뮤지션도 프리메이슨. YG가 프리메이슨이다. YG가 프리메이슨이다. 삼각김밥 이런 거. 그 프리메이슨 상징 중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아, 그 피라미드 형태. 피라미드 형태. 피라미드 다 프리메이슨. 정확하게는 피라미드 형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되게 초호화 사교 클럽 정도?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겁나 사교 클럽, 겁나 유명한 사람들의 사교 클럽. 그런 정도가. 사람들이 좀 있는 사교 클럽인 건데 이게 또 최근에 인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회원이 되려면은 뭐 나이가 뭐 40세 이상 뭐 몇 살 이상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여자는 안 받아. 여자는 남자만 그래? 받아. 남자만 받 남자여야 되고 나이가 뭐 몇 살 이상이어야 되고 결혼하 어 결혼하고 자녀가 있어야 돼. 아 그래? 어. 이혼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 이혼한 적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 직장이나 있으면 안 되고 네, 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명망 있는 직장 뭘 수입이 얼마 이상 뭐 이상 다 정해져 있어 그게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명망 있고 나이 좀 있고 한 사회 지도층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애시당초 그렇게 만들었어 라이언스 클럽이다 그렇죠 어. 그런 사교 클럽인데 이제 뭐 인기가 없고 하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페이스북에 이제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서 회원 모집 광고를 내기 시작했고 자기 이제 오토바이에 프리메이슨 로고 박은 거 이제 찍어서 올리고 그러라고 아, 겁나 별로 겁나 별거 아니네 그다음에 프리메이슨 문신한 거 이제 자랑하고 브로 막 다 브로라고 불러 거기 남자만 아니 근데 아직도 막 블로그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예언자적 그 기질을 뽐내는 그 활동가들 보면 막 이게 뭐 프리메이슨의 뭐 나타남이며 뭐 적그리스도의 지...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안습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좀 그래. 제가 방금 회원 자격 말씀드릴 때 나이가 몇 살 이상 돼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엔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최근에는 뭐 이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젊은 회원들을 모집한다. 관심 있으면 참여해라. 돈만 있으면.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밖에 없어 거의. 그 오도광님도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신 게 있죠? 아, 네. 프리메이슨 조사해 온 게 있죠. 아, 좀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고 교회에서 바라보는 프리메이슨에 그렇죠.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자료를 이렇게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프리메이슨 회원보다 우리가 프리메이슨을 잘할 것 같은데?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사교 클럽으로서의 프리메이슨 얘기는 조사해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도 가봤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아,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 그 프리메이슨 지부가 세 개가 있어요. 네. 서울이랑 뭐 평택이랑 한 군데 내가 까먹었는데 서울에 있는 프리메이슨 지부가 무려 1908년에 생겼단 말이야. 한양 서울 지부가 그래서 서울 지부가 아니라 한양 지부야. 한양 지부. 실제 지금도 한양 지부라고 한양 불러. 한양 진짜 실제야 이건. 한양 진짜 대박인데. 거기 이제 지부라 안 하고 롯지라고 부르거든. 한양 롯지야. 한양 롯지. 야 진짜야 이거 레알. 아니 지금 방금 제가 궁금해가지고 기사 찾아보니까 서울신문에서 나왔는데 비밀결사단체 프리메이슨 젊은 회원 모집 중 해가지고 프리메이슨 하면 백색의 백인 머리를 백인 할아버지 그러니까 30살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30살 미만의 젊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댓글이 또 과거 아니야 댓글이 음모론의 최고봉이면서 뭐 또 사교 클럽이라니 뭐 옛날부터 내려오던 비밀단체인데 어떻게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나. 네. 악마 숭배하는 집단인데 이거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악마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비밀단체. 아. 제일 유명한 비밀단체. 비밀단체는 제일 유명해. 이들이 어떻게 악마를 숨기고 있는지 오동왕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 네. 아까 그 미국을 건국한 유명한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유럽에서 되게 좀 뛰어났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메이슨으로 밝혀지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게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도 아 뭐 그런 프리메이슨 얘기하면은 아 저런 미친 놈들이 다 있어 막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은데 근데 프리메이슨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미국에서는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알려진 것 같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프리메이슨에 연관된 사람들이 막 가조 시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YMCA 송 YMCA 막 이거 부르고 다니고 어... 막 그런 게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YMCA가 뭐 프리메이슨 단체라고 뭐 그런 설도 있잖아. 아니 안 그래도 걔네 여자 안 받아가지고 딱 오해하기 좋겠는데 YMCA까지 불러? 어, 막 노래 부르고 막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던데 뭐. 그렇고 이게 하도 미국에서도 교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뭐 프리메이슨이 딱히 뭐 진짜 뭐 아까 말씀드린 음모론이나 그런 세계를 뭐 그림자에서 지배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어도 교회 내에서 그 프리메이슨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과거에도 미국 교회 안에서 미국 교회 내에서 그래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OPC라는 그 미국 정통 장로교회라고 미국에서 보수교회로다가 되게 유명한 크지는 않은 그런 교단에서 그 뉴욕주의 로체스터에서 42년 6월 2일에서 5일까지 총회를 열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레포트를 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보고서는 영어로 써 있고 번역은 우리말로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뭐 대충 막 읽어봤는데 아 보고서를 뽑았어요 영어로? 아, 다 올라와 있어. 네. 올라와 있는데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읽기만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OPC에서 내린 42년도 OPC에서 내린 결론은 프리메이슨의 이런 저런 것들을 보건데 저들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단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레포트가 아예 나와 있어. 레포트 나와 있어.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가진 단체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고 그리고 그 OPC 교단 말고 이제 남침례회라고 미국에 미국에서 단일 교단으로 제일 큰 교단이니까 남침례회가 그래서 그 남침례회가 이제 이것도 거기도 이제 총회를 열어가지고. 조사를 한 거를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PDF 파일도 봤는데 93년도에 발표한 거 그거? 네, 93년도 발표한 거 그건데 아, 네,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75페이지짜리라서 다는 읽을 수 없고 아, 시커맸네 지금. 보고서가 75페이지짜리구나. 네, 93년 3월 17일에 나온 그 프리메이슨에 대한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충 내용은 그래요. 메이슨들의 뭐 자선 행위들을 뭐 좀 칭찬하는 것도 칭찬하기도 하고 자선 행위를 칭찬한다. 네, 그때 자선 행위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뭐 유명한 뭐 기독교인이나 그 침례교니까 침례교인들이 뭐 프리메이슨이었다라는 거를 또 알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명단을 갖다가 그 누가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런 거를 뭐 보여주기도 네. 하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예 네, 그래 그렇고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남침례에서 조사한 프리메이슨의 교리 같은 내용들인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결국 여기서 이제 남침례의 입장은 그거예요. 프리메이슨의 교리와 가르침은 그 양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독교와 침례교의 교리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직과 개교의 자율성에 대한 교리적 신념에 따라 프리메이슨 멤버가 되는 것은 신앙의 양식 맡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아, 열린 결말로 열린 결말로 그냥 네. 프리메이슨에서 막 추구하는 뭔가가 있나 봐. 교리라고 아, 하는 아, 이 프리메이슨 교리가 있어. 메이슨 교의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종교적 성향이 종교적 성향이 좀 있죠. 있죠. 그래서 아. 없을 수가 없어. 이거 좀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예, 메이슨교의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는데 그 사실 메이슨교는 잘 이야기를 하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유신론적인 종교 체계인 것 같아. 유신론은 맞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든 간에 이슬람교건 뭐 불교든 무슨 교든 간에 그런 유신론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 프리메이슨이 있고 유대교에 프리메이슨이 있고 그런 식으로 거기 들어가서 그냥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르침이 뭐냐면은 뭐 그들의 신인 뭐 야브론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란 뜻이래. 석권조합이잖아. 그러니까 신처럼 부르는 존재가 있긴 해.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뭐 기독인이든 불교건 이슬람이든 그에게 숭배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믿지 않으면 그 대속의 죽음이나 구세주 되심을이나 부활을 부인합니다. 부인한다. 그리고 성경을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같이 여기며 그러니까 다른 종교 경전하고 같이 여기고 성경 독특한 하나님 말씀임을 부인한다.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 없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뭐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신과 같이 여기고 지옥을 부인하고 악한 자의 형벌을 부인하고 회원 서약 시에 성경과 칼을 놓고 서약하는데 메이슨교를 배반하면 죽는다고 선서한다.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이든 회원을 영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 또 여기도 계급 사회여가지고 뭐 네. 33도까지 있다고. 맞아. 1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이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런 그 지도자를 갖다가 그 경배를 받으신 지도자를 계급을 둬가지고 경배를 받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야. 그 진짜 무슨 다단계처럼 돼 있어 사실. 네, 다단계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근데 오동 얘기하는 것 중에 네. 약간 과장되거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아 거의 없어요. 어. 진짜로 이래? 가입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는. 이게 좀 오동 설명 끝난 아니, 다음에 좀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가입해봐 1도일 텐데 경배할 사람 위에 33도야 어디 1도를 가려고 33도 들어갈 때부터 태양신 같은 걸 하려 그래. 그 출처를 밝혀야 되겠지? 출처가 뭐냐면은. 에드 데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메이슨교에 있다가 나와서 아. 지금 몰몬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분인데 아. 몰몬교를 대상으로 선교를 선교를 하는 분인데 몰몬교가 아니라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에드 데커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과거에 메이슨에 있었으니까 그 정리해뒀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엔사이클로피디아 오브 프리메이슨 이런 책도 있어요. 프리메이슨 백과사전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프리메이슨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그 보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그렇고, 그리고 아까 한양낫지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한양낫지. 프리메이슨 있다고. 근데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거 알고 있었으니까 예전부터 2005년부터 알았는데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양화진에 가면은 네.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네, 맞아. 선교사 묘역에 이제 프리메이슨의 마크가 찍힌 묘가 엄청 많아. 사실.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아 진짜로? 네, 양화진에 네. 있는 교회 다니잖아. 반 정도는 프리메이슨 상징이 박혀 있어요. 생각해요? 네. 그 컴퍼스랑 각도기. 진짜로요? 네. 아니 양화진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 양화진 한 번도. 아 진짜? 그래서 나는 갈 때마다 뭐지 하면서 그냥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그 깽깽이야 진짜.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이쪽에 이제 심취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감리교 선교사 젠센 뭐 이런 네, 분들의 네, 네. 묘역에 가면은 프리메이슨 막 찍혀 있어요. 컴파스 삼각자 G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 왜 찍혀 있는 거예요? 아, 프리메이슨이었으니까. 실제로. 아, 근데 그 교리를 또 믿긴 믿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들이 네. 무슨 뭐냐면은 그분들이 네.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뭐 파락치라고나 할까. 일단은 뭐 기독교 내 프리메이슨 메이슨 신분으로다가 비밀 하여간에 뭐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물론 자기들이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사역을 하고 당시에 이제 선교사역을 하면은 이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막 이러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한양에 따라 이제 자기들의 낫지를 세우고 자기들의 비밀 모임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걸 했겠지. 기독교 선교사라고 코스프레를 하고 한양 낫지를 만든 거야? 그건 정확히 약간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이야. 왜냐하면 1900년대에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올 정도로 해외여행 하는 사람이면 프리메이슨이 아닌 사람이 없어 사실. 그래 뭐 그런 하여간에 뭐 그런데 하여간 양화진에 가면은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보다 많이 충격받을 수 있어요. 충격적이야 하여간에. 아니 근데 그럼 프리메이슨 로고를 그 사람들 죽으면서 박아달라고 한 건가? 교회에다가? 그 프리메이슨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그날 10년간 프리메이슨의 인생을 바쳐온. 아니 오늘 사실 지 드립 치려고 방송 나머지 세 명은 잘 모르고 실버 7화적 방송이었다. 이게 아까 저기 대형 선생님께서 그렇게 세계 뒤에서 주물고 있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오동원께서 이제 약간 기독교 교리와 분명히 어긋나고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신 게 있다. 양쪽 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아까 이 기원부터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프리메이슨의 시작은 그 솔로몬 사원 성전을 건축한 히람 아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 경전에 나와 있어 이름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 그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야. 메이슨이니까. 메이슨. 고 레벨까지 가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했다. 이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그 회당에 들어가면 프리메이슨 회당이라고 표현할게요. 로치. 들어가면 동서남북에 각각의 제단이 있고 북쪽의 제단은 비어져 있어. 그건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제단이고 남쪽, 동쪽, 서쪽에 이렇게 하나씩 뭐 상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돈 내면 들어가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숨겨서 잘하는 생각보다. 그런데 비밀이 아니구나. 결론부터 얘기해 주자면 그 기독교와 다른 사이비 종교인 건 맞습니다. 사이비 종교인 건 맞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들어갔다기보다 자기는 사교 클럽이라고 들어갔는데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자 이제 순서대로 설명드리자면 사실 본인들이 주장하기에는 히람 아비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솔로몬의 건축 얘기하지만 실제로 시작은 18세기 1700년대에 영국 술집에서 지들끼리 우리 하나 클럽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시작이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연구 시작했는데 프랑스 쪽으로 세력을 넓히고 싶은 거야. 약간 이제 돈 많은 사람들끼리 이제 으쌰으쌰 하는데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 족보를 하나 삽니다. 족보를 하나 사는데 그게 템플 기사단 족보야. 성전 기사단. 그래서 그때부터 프리메이슨의 역사에 갑자기 템플 기사단이 낀 거지. 그 이전에 없었어. 그러다가 템플 기사단이 프리메이슨 시작이다. 이게 붙은 거야. 그러다가 유대교 쪽 신비주의 인사들이 막 대거 영입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9세기에는 유대인들이 국가가 없었을 때라서 그리고 유대인 학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적인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여긴 그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교 클럽이라고 했잖아. 거기서 정치를 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세계 정부는 그때는 세계 정부까지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영입이 돼서 신비주의 계열.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회당, 성전 이런 용어들 사실 유대교에서 가져온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유일신이 있는 걸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했잖아. 지금 유일신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종교 딱 두 개 남았어. 유대교 아니면 이슬람이야. 그렇지. 얘는 이슬람 아니거든. 완전 서양 쪽이잖아. 그렇지. 유대교 신비주의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유대교 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뭐가 됐냐? 그럼 우리는 시작을 솔로몬 성전부터 한 걸로 하자. 이게 사실 그때 붙은 겁니다. 아 이게 더한 설이 되면은 그 뭐 바벨탑을 쌓 바벨탑까지 가. 그러니까 그랬다. 이게 뭔가 편입이 될 때마다 역사가 바뀝니다. 진짜 멋있는 분들 갖다 붙이는구나. 네, 요번에 밖에 갖다 붙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유대교 인사가 편입되고 근데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때는 굉장히 생각보다 정치적 역할이 좀 셌어요. 그건 맞아.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중에 프리메이슨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사실. 서양에서는. 아까 그러니까 막 놀라잖아. 아니 어떻게 조지 워싱턴이, 아니 어떻게 벤자민 클랭클린이. 그게 아니라 걔들 말고 다 그랬어. 그냥 그러니까 사회적 클럽이구나.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60, 70년대 새마을운동 안 하는 사람 어딨어. 60, 70년대 정치인 중에 새마을운동 관련된 직분 안 맡은 사람 어딨어. 근데 새마을운동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있어요. 어디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어. 근데 새마을운동이 옛날에 그렇게 그 박정희 시대 때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다 맡았다고 해서 지금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약간 프리메이슨도 그 정도 급으로 많이 기울었다. 근데 유대교 인사들이 편입되면서 가져왔던 그 신비주의적인 느낌,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서 실제로 프리메이슨에서 출판하는 책들은 대부분 약간 마법서 쪽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신교환. 그래서 이 양쪽 다 만드는 게 아직 이제 지금 영향력이 떨어졌는데 유대교 신비주의가 편입되면서 기독교의 교리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약발이 떨어진 사이비 종교단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깔끔하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프리메이슨은 끝날 수 없지. 그렇게 하시면 이제 프리메이슨에서 듣고 계시는 혹은 관심 가진 분들이 아니 일루미나티를 빼다니. 일루미나티는 또 뭐야? 일루미나티를 빼다니. 그다음에 프리메이슨의 상징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다니.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 왜 저기 그 어떤 블로그 같은데 가 보면 싸이가 프리메이슨이다. YG 프리메이슨이다. CL 뭐 21. 저스틴 비버, 그렇지. 뭐 레이디 가가 있다. 다 전부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라고 하는데 일루미나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루미나티도 실제로 했던 단체는 맞아요. 독일의 단체 이름이구나. 네, 그것도. 단체 이름이고 사실 처음에는 프리메이슨하고 따로 시작했어요. 이것도 1700년대 18세기에 독일의 어떤 계몽주의 운동가들이 했는데 당시에 모든 계몽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중세에 남아있는 중세시대의 찌꺼기들을 다 없애고 사람들을 계몽하자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중세시대의 찌끄레기 중에 종교도 같이 있었어. 근데 유럽의 종교는 뭐야? 기독교잖아. 그러니까 타파의 대상이 기독교 있긴 있었어. 근데 일루미나티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지적인 그 지식을 통해 습득한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광명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루미나티는 근데 사상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해체됐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메이슨은 높은 사람 중에 프리메이슨 아닌 사람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중에 일루미나티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일부가 프리메이슨에 편입됐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 자 그럼 그때 넘어온 게 뭐냐. 전시안이라는 겁니다. 전시안. 이게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이 여러 그 대중문화 가수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는 중 하나인데 피라미드가 완성되지 않은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위에 꼭지점에 눈이 하나 있어. 미국 1달러짜리 지폐 보면 있는 거. 그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맞아요. 프리메이슨의 상징. 그래서 프리메이슨 공식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 삼각형에 G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 되게 음모론을 꾸미는 사람들의 그 도형과 그걸 설명하는 데 가보면 전시안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프리메이슨 공식 홈페이지에는 전시안은 빠져 있습니다. G까지만 있고 일루미나티가 붙으면 전시안이 붙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시안이 피라미드잖아. 피라미드는 이집트잖아. 성경에서 이집트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 바로왕 어때? 끌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약간 적그리스도 느낌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 하나만 나오면 전시안이다. 아 무조건. 그래서 그리고 피라미드니까 세모만 나오면 프리메이슨이다.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싸이 5집인가에 보면 전체 그 앨범에 눈 하나만 그려져 있어. 그거는 약간 이거는 좀 그런 느낌 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좀 과한 거야 그분들의 주장이. 뭐가 있느냐? CL이 그 뮤직비디오에서 네. 퍼포먼스를 하다가 네. 한쪽 눈을 가립니다. 그렇지. 프리메이슨이다. 프리메이슨. 왜 눈을 하나만 하냐. 그 다음에 지드래곤이 머리를 길러서 한쪽 눈을 가리고 나옵니다. 그렇지. 프리메이슨이다. 왜 눈을 하나만 가지고 나오느냐. 악동 뮤지션이 앨범을 냈는데 그 플레이라고 하면서 세모가 있다. 그렇지. 프리메이슨이다. 야, 그럼 하우돈도 프리메이슨인가? 그치, 하우돈, 어우, 정확하다! 하우돈은 프리메이슨이네. 하우돈 프리메이슨입니다. 하우돈은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궁예 프리메이슨입니다. 아, 정확합니다. 궁예는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어벤져스 나오는 닉 퓨리 6장. 아,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징이 되는 해석이 과해. 그 세월호 사건 있을 때 그 노란 리본. 막 그게 무슨 영적으로 무속 신앙을 얘기한다 막 그렇게 막 난리쳤던 약간 그런 댓글들도 봤었죠. 맞아, 맞아. 비슷한 거예요 사실. 뭐 그게 사실 상징이라는 게 이쪽 단체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이고 저쪽 단체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비슷한 걸 따와서 마치 그냥 이쪽 단체의 사람들인 것처럼 막 이렇게 오해하고 너무 과도하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뭐 예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그 YG 관련된 분들한테 약간 들은 건데 지금은 그 얘기가 퍼지는 걸 네. 일부러 냅둔대. 아, 재밌으려고? 아, 마케팅이야. 아, 그렇지. 이게 입소문이 너 이번에 2NE1 노래 들어봤어? 노이즈 마케팅 뮤직비디오 하고. 봤어? 아니?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지 이제.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슨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 그들이 회원인지 아닌지는. 근데 회원병들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만들어냈던 그런 상징이나 이런 게 본인들이 프리메이슨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비밀 결사 단체가 뭘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해 자꾸 뭘 이렇게 자꾸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해.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한 약간 그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이비에 가까운 친목 단체인 건 맞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굉장히 뭐 경계하고 이런 글들 많이 봤는데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약간 아까 얘기했던 세월호에 노란 그 리본을 네. 절대 달면 안 된다. 아, 그런 거랑 이렇게 해서 나비가 뭐 무속? 무속 신앙이라고 하고 네, 무속 신앙을 의미하는 거다. 아, 개소리하고 앉아 있어. 노근리 평화공원에 가보면 뭐 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랑 거의 사실 그 정도의 과장과 비약에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의 노사모를 연상시킨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카카오톡을 없애야지. 아무튼 이 얼굴이 저 그리스야. 근데 혹시 주변에 프리메이슨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들어가시는 것 자체는 반대예요. 이 단체가 어쨌든 유대교 카밀라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선서나 서약이나 이런 게 유대교 경전 카밀라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양립할 수 없는 단체인 건 맞아요. 근데 걔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새마을 운동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타깝죠? 별거 없었구나,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회가 불만이 많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잘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누군가 있다. 라고 상정하면 사람들의 마음 편하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가 사실 문화적으로 요새 많이 죽쓰고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7, 80년대만 해도 기독교가 문화를 선도하는 쪽이었는데. 선도하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문화계에서 죽쓰고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해. 나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문화 선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더 작할까를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쟤들이 잡고 있어서 우리가 못 들어가.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베리칩하고 그렇죠. 666은 또 뭐예요? 아, 베리칩 얘기죠. 베리칩이 또 핫한 뭐가 나온다. 표식이 있다며. 핫 이슈 베리칩. 무슨 몸에 문신 같은 건가요? 베리칩 얘기 제가 네 베리칩 얘기는 한 10년 정도 됐죠. 베리칩 얘기 처음 나온 게 아 처음 나온 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네. 오래된 거 아니구나. 옛날에는 옛날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저 계시록 강의하던 시절에는 바코드 얘기 주로 했다가 뭐가 바코드가 생긴다 그거 아니야? 바코드 얘기 주로 하다가 그 뒤로다가 나온 핫 아이템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그, 뭐, 별건 없고,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는데. 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옛날에 이제 93년, 92년 때 다미성교회가 아주 크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때 그 휴거가 불발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그 잔당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지금까지 아니 무슨 원피스야? 계속 네. 이제 그 시한부 종말 자신들의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날짜를 뒤로다가 이제 미루면서 계속 이제 하는 하는 1999년이다. 예, 하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때 요거에 심취를 해가지고 아? 열심히 막 듣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9년도면은 지구가 멸망할 줄 알았는데 내가 서른 되기 전에 휴거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아유.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 네, 서른은 오고에 말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베리칩이 뭐냐고. 아니, 베리칩 얘기를 할게요. 베리칩이 뭐냐면은, 그, 이제 줄여서 이제 RFID라고 부르는데, 그 약어예요, 약어.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아, 저 다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Chip이라고, 뭐, Positive Chip이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네. 그 좁쌀만한, 아니, 좁쌀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이제 칩이지, 칩을 갖다가, 몸에 어디 몸 뭐 예를 들면 팔이나 뭐 아니면 어디 뭐 손등이나 이마나 이런 데다가 뭐 심는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한다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은 이제 아이디용 신분 확인용으로다가 그리고 그것도 무슨 단체 얘긴가 봐 그러면. 그리고 위치 추적용. 아, 아니야 이건 미국 정부에서 나온 얘기야. 사람한테 그걸 몰래 자기도 모르게 씹는다. 아니, 그건 아니고. 모르게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의료 기록용. 실현된 건 아니고 이런 안건이 있었어. 네, 그거를 심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다가 뭐 환자나 하다못해 저기 야생 동물을 추적하는데 뭐 이런 데도 쓰고 막 그러겠다라고 개발을 했어. 개발했는데 이제 그 약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그 칩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칩을 나눠주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그 장면이잖아. 네. 표를 임친다고. 짐승의 표. 아. 칩은 네, 짐승의 표 나눠 짐승의 표다 그런 거죠. 칩을 나눠주는데 이거를 받으면은 이제 그 되게 이제 몸에서 그러니까 왜 이게 팔이나 뭐 손등이나 이마나 뭐 이런 데냐면은 이런 그런 부위가 이제 체내에서 네. 체온의 변화가 제일 심한 부위래요. 그래가지고 체온의 변화가 심하면은 요걸로부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몸 안에 심으면은 반영구적으로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칩이 작동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프리퀀시를 갖다가 바꾸면은 이제 이게 뇌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조종할 수 있다고 조종할 수 있고 사탄을 섬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의 의식을 완전 지배하게 된다. 막 그리고 이제 그 왜 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거 인을 안 받으면 굉장히 고통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처음에 시작한 게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오바마가 재선할 때 그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네. 국가에서 이제 이런 걸 관리해주겠다 이건데 뒤집어 생각하면은 아니 그럼 그 칩을 안 박으면 이제 국가에서 나를 관리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계시록이 진짜 그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게 불발됐어요. 결정적으로 불발됐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오바마 케어 얘기를 실버벨이 했는데 네. 오바마 케어가 발표가 됐는데 어디에서도 베리칩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장이 불발이 됐죠.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 이게 포함됐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바마 케어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얘기는 한 톨도 없는 거야. 한 톨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칩을 박네 만에 센서를 박네 만에 이런 얘기는 아니었나. 참고로 미국 애들은 베리칩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되게 잘 알던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야 이 베리칩은. 아 그래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예요 베리칩은. 그렇습니다. 베리칩이라는 게 그래서 쉽게 말해 소동으로 끝났어요. 소동으로 끝났고 지금은 뭐 사실 뭐 2차 자도 되는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뭐 666이며 뭐 표며 뭐 사인이며 막 이런 거를 갖다가 관심이 많은데요. 네. 뭐 결국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 표를 받는다는 게 사실 이게 계시록이 고도의 상징으로 쓰여진 거라 건데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성경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너무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은 이제 정통 기독교적으로다가 성경 해석 방법은 그 이제 신학적인 해석, 문자 그게 뭐냐 문맥적인 해석 그리고 아 역사적 해석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 가지로다가 해석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계시록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랑 계시록 해석하는 방법을 똑같을 수 없어. 큰일 나잖아. 그러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 고도의 상징으로다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저그리스도가 커밍아웃 해가지고 표를 나눠주는 일을 할 줄 알았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제 뭐 그런 비스무리한 일이 있거든 그때 가가지고 뭐 표를 나눠주든 이제 사탄의 일에 부역을 시키든 그때 가서 뭘 받는 그거가 이제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단정지어서 아 이게 베리칩이 바로 그거다 뭐 그런 식으로다가 말할 수는 없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미 끝난 얘기고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그 그냥 끝나는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그 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시작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양산하시는 분들 사실 계세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잖아. 신앙의 경각심.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그렇죠. 민감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맞는가. 나는 사실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근거를 막 성경에서 좀 짜맞추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장을 위해서. 나는 내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 안 믿으면 벌 받을까 무서워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위협이 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이런 좀 너무 본인의 그런 걸 가득 차시는 분들은 이걸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신학자들 뭐 조금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뭐 칼바르트도 그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천국과 지옥의 비율이 성경에서 언급이 5대 5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간다. 약간 우리가 비중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 지옥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경에 자체에 나와 있는 말이.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나는 천국에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다. 그죠? 그런 얘기. 지옥은 뭐 일러스트로도 본 것 같네요. 지옥을 아니 지옥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심판이 굉장히 딱 이렇게 반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성경을 아까 이제 해석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축자 영감설도 있고 기계적 영감설도 있고 네. 사상적 영감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의 기록을 하는데 사상적 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문화적 배경만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네. 성경을 기록하는 거 나머지는 자유를 주셨다. 이건 약간 위험한 거고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 사람이 귀 속에 대고 하나님 꽂아줬다.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준 거야. 꽂아줬다. 기계처럼 받아적기만 했다. 집치신경처럼 이제 인쇄를 꽂아줬다. 근데 이거는 성경과 신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아니라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기록에 개입은 하셨지.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지 또. 그러니까 그 쓰여진 문맥을 또 역사적인 배경을 이게 봐야지. 아까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그 뭐 옛날에 기록된 거가 천년 뒤에 반지의 제왕이 반지가 진짜 있었다. 절대 반지 찾아다니고. 성경도 똑같은 거지. 여기서 상징을 썼는데 이거를 그 성배 찾아다니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또 역사적 팩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잘 살펴야지 무조건 막 뭔가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해서 이거를 안 믿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서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을 가져다가 여기 이렇게 기록돼 있다 하면서 14만 4천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쓰잖아. 그렇지. 그 14만 4천이라는 것도 거기서 이제 걔네 민족에서는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강조할 때 보통 곱하거나 더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다 100을 곱하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걔네 문학을 보면은 성경이 아닌 일반 문학을 보면 막 표현이 막 돼 있어. 그러니까 14만 4천도 12 곱하기 100이거든. 그치. 아무것도 아닌 의미인데 막 그게 또 막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잖아.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까봐. 아, 그렇잖아요. 또. 신천지가 그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쵸. 개똥 같은 소리. 막 숫자로 뭐 666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성경 얘기를 하면서 14는 뭐 다윗을 상징하고. 네. 걔네 단어는 그게 딱 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지금 시대로 보면 나중에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세월호라는 딱 그 단어를 보면 아... 가슴 여리고 눈물이 찔끔 나잖아. 네. 걔네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숫자 14라는 숫자가 길에 가다 써 있으면 그건 다윗이 딱 느껴지는 거야. 아... 7이라는 숫자를 보면 그거는 완전함. 하늘과 땅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거. 그냥 걔네 정서에서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666은 네로 황제를 걔네 나라 말로 쓰고 숫자를 해석을 하면 그게 666이래. 아... 그니까 무슨 막 굉장한 사단의 숫자 이런 게 아니고 네로의 폐파받았던 시절을 기억하네. 어, 그냥 떠올리게 네로, 되네. 이게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보면 666이 생각이 나는 거고 666을 보면 네로 황제가 생각나는 거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의미 부여하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다른데 의미 부여할 게 많은데 그런 데만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게 문제죠. 어, 그러면서 또 마지막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시는 것처럼 막 글을 쓰시고 막 이번에도 나는 좀 제일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전체적인 생각도 네, 다를 수 있고 뭐 누구를 비판하네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좀 아닌 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아, 개 같은 소리. 아, 저 또 욕, 또 제 센 욕할 뻔했네. 아. 하나님의 심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걸 또 캐치해내야 된다. 와. 뭐 이러시더라고. 꼭 그 666 베리치 뭐 프리메이슨 얘기하는 분들이 꼭 이래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그럼 또 수많은 착한 성도들 아멘. 역시 선교사님 아멘. 와, 그러니까 댓글 달린단 말이야. 황당한 해석이 진짜 많은데. 어. 그러니까 666이 아까 뭐 얘기했었는 네로 황제 상징이 한다고. 사장 냄새. 근데 이제 666을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아, 왜냐? 김정일 프리메이슨 아니야? 그 정도 클래스는 프리메이슨 될 것 같은데. 아,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봐봐.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란 말이야. 어.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216. 이겨! 666 김정일이라고. 아, 말이 나온 김에 빡빡 터지는 프리메이슨 상식 몇 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손을 그 중간에 찔러 넣는 게 프리메이슨의 인사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여기 이렇게 중간에 코트 옷 사이에 오른손을 찔러 넣는 거.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찔러 넣고 있는 사진이 걸렸어. 누가 봐도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프리메이슨이다. 아우치 탄강에서 추워가지고 선 넣은 건데 프리메이슨이다. 그러니까 뭐 옛날 진짜 대놓고 조지 워싱턴처럼 보는 초상을 아예 프리메이슨처럼 그리려고 주변에 프리메이슨 상징물 갖다 놓고 프리메이슨 옷 입고 찔러 넣은 경우는 달라. 나폴레옹도 보면 다 찔러 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17, 18, 19세기 그 초상화 중에 안 찔러 넣은 거 찾기 힘들어. 높은 사람은.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찔러넣은 사람도 있잖아. 가수 중에 찔러넣고 나왔다. 프리메이슨인 거지. 이야. 이런 식의 상징들이 있는데 프리메이슨의 상징 중에 또 이게 있습니다. 그 14세기, 15세기 그린 악마 그림이 있어. 네네. 정말 유명한 악마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악마가 오른손을 위에 들고 오른손을 위에 들고 무슨 햇빛 같은 걸 불빛 같은 걸 비추고 있고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은 이제 무릎에 있단 말이야 앉아가지고 그 자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을 들면 프리메이슨이다. 아 예배 드릴 때 오른손 들면. 아 그러니까 이야. 그러니까 뭐 해서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석상이 있잖아. 저기 대리 석상 아무튼 뭐 이렇게 아무튼 저기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면 링컨이 오른손 들고 있거든. 이거 프리메이슨이 일부러 오른손 들게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세종대왕님도 프리메이슨이에요.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님 오른손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을 만든 사람도 프리메이슨의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그다음에 그 뭐 그때 예전에 얘기해 준 거 중에 그 프리메이슨 상징 삼각형 중에 제일 설득력 있는 게 그 병간 있는 거기 뭐 도시 지도가. 근데 그랬다. 그건 이건 뻥 아닌데? 어, 그러니까. 이건 뻥 아닌데?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당시 그 미국 건국 시기에는 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게 맞아요. 네네. 맞기 때문에 그 각도기와 그 컴퍼스가 뒤집어 놓은 형상인데 그게 오각형이거든. 끝에 꼭지점을 이으면. 그래서 펜타곤이 오각형인 거야. 그것도 맞고 그 백악관 쪽에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 구글로 봐도 기기 프리메이슨의 그 상징인 그걸로 똑같이 길이 나 있어. 이것까지는 근데 맞아. 왜냐면 프리메이슨이 도시를 계획했기 때문이야. 이거는 레알 맞아. 근데 재미로 한 거지 뭐 걔네는. 그 걔네는 아까 말했잖아. 새마을 운동하면 새마을 로고 어디든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파리 박아야지. 그거예요. 새마을 운동하면 새마을 운동했던 티를 내야 되는데 아니 양철 지붕 새로 깔면 여기 새마을 운동 하겠다고 로고 팻말이라도 하나 박아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지 지나가다 카카가 보시고 여기 새마을 운동이 잘 됐구나 생각하시지. 그런 거예요 사실. 그 프리메이슨은 정말 다른 그러니까 타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거랑 엄청나게 많은 것들하고 결합하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래서 되게 한때 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친노 삼성 프리메이슨이라고. 아 뭐라고? 친노 삼성 프리메이슨.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모르나? 친노면서 삼성 다니면서 프리메이슨인 거야? 그 그런 게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노무현 정부가 막 삼성 밀어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막 베리치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삼성이 이제 당시에 사실 전교조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전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나이스를 갖다 구축하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삼성이 그걸 한다고 막 그러면서 정보 통제한다 삼성이 이제 막 다 막 학생들을 그냥 국민 통제한다고 막 그러면서 SDS 불난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솔직히 지금은 뭐 막 그러면서 애플이 막 통제하겠지. 아이폰을 쓴 사람이 전 세계 구글이 왔는데. 통제하겠죠. 하여간에 뭐 그래 뭐 빅데이터 같은 것도 뭐 엄청 그런 음모론에 얽힐 수 있죠. 하여간에 그래서 막 삼성이 막 베리칩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그거 나눠 줄 거라고 막 이런 얘기하고 이번에 지금 의료 민영화 하면서 원격지원하면서 진짜. 이야 삼성이. 근데 뭐 지금 레이디 가카께서는 프리메이슨인 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프리메이슨인 게 거의 90%입니다. 그렇지 레이디 가카는 확실하네. 네 9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오른손을 드시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예전에 그 피 그 이렇게 피살 당한 적 있잖아. 네네. 피 피살이 뭐지? 아니라 피 뭐지 그게? 그 아무튼 공격 당한 적 있잖아 괴한한테. 네네 칼빵 맞으신 적.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쪽 눈 가리고 나왔잖아요. 아~ 프리메이슨입니다. 전시안을 상징하고 싶었던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치면 네 이런 식이에요 사실. 정말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말하면 전역도 프리메이슨. 전역 프리메이슨이지. 전역도 병원에 가는 게 누워. 한쪽 눈 프리메이슨이지. 시력 검사하는 순간 다 프리메이슨 되는 거야. 뭐 하여간에 이게. 그 시대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명박 프리메이슨이라고 막 그러고 다니고 뭐 황우석도 프리메이슨이고 달라이라마도 프리메이슨이고 뭐 아, 프리메이슨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은 전 어머니인가? 진실은 전 어머니 있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러한 상징들을 해석하고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게 하는 것이 과연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인가?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더 먼저인 길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아, 지금 마지막, 가장 큰 떡밥하고 이제 마치기 전에 가장 큰 떡밥 하나 해야죠. 법궤. 네, 법궤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아, 혹시 법궤가 뭔지부터 좀 살짝 설명을. 뭔지. 법궤가 뭐냐면은 그 율법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의 상징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궤예요. 궤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거를 이제 들고 댕겼죠. 그래서 상자인데 그 안에 십계명 네. 십계명 돌판이랑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나가 들어 있는 거죠. 네. 아. 그게 이제 법궤인데 법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울 다윗 시대 때 이제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찾아왔다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에 법궤가 있다가 이제 다윗 시대가 지나고 아니 이제 다윗 시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법궤가 거기 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법궤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네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법궤가 사라져요. 네네. 사라지는데 이제 그 이후의 행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요시아 왕때 잠깐 찾지 않았어? 요시아 왕 시절에 찾은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법궤가 있었어요. 아 그래. 그거는 요시아 왕때 찾은 거는 율법서를 갖다가 아. 이제 창고에 묵혀 있던 거를 갖다가. 어 이건 뭐지? 하면서 찾았는데 어 율법서 어 시장 해가지고 막 이러면 내가 아, 죽는다 할머, 해가지고 할머니가 땔감 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허기에 홍비동정 원본 요시아 왕이 헉 해가지고 진짜 그게 진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 아, 하에 나올 그걸 아 진짜 헷갈렸군요. 아니, 오늘 얘기가 무슨 뭐 거의 디아블로 게임하는 느낌이야 지금 막 찾고 말고 뭐 이런 창이 나오고 막 영향을 많이 줬죠 어. 게임에. 네, 그래서 법궤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혹시나 이제 좀 이것저것 많이 보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보면 이제 론 라이어트라는 이제 네. 그 사이비 고고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법궤를 찾았다고 아, 찾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 한 두세 가지 버전으로 다 돌아다녀요. 골고다 언덕이 있었대. 뭐 하여간에 그 사람 근데 법궤가 이제 그 법궤의 행방에 대해서 사실 그 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의 설은 뭐냐면은 이제 그 솔로몬 시대 때 이제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잖아. 그래서 솔로몬 왕을 만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을 해서 이제 솔로몬과 관계를 갖고 이제 솔로몬의 씨를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건 실제 이건 레알이야. 아. 에티오피아 메네리 왕조라고 메네리 왕조가 이제 솔로몬 계열의 왕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뭐냐 에티오피아 마지막 왕인 하일레 셀라시의 왕까지 이제 솔로몬 왕조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야 이건 나도 몰랐던 거다 진짜. 진짜 이 솔로몬 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진짜 앞장서셨구만. 하여간에 그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설이 있는데 이게 법궤를 갖다가 아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메네리 그 시바 왕이 아들 데리고 다시 와가지고 아들이라고 소개시켜 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법궤에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줬다 뭐 이런 아, 이런 설이 있는데 근데 그 솔로몬 아들이 아들 그러니까 메네리 왕조 그 메네리 2세라고 표현하나 하여간에 그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지혜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술을 먹이고 모조품으로 준 법궤랑 이제 레알 법궤를 바깥치게 해가지고 들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법궤가 있다 법궤가 악수음이라는 곳에 법궤가 있다라는 소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니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법궤를 들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에티오피아다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법궤를 어디다 숨겨놨을 거다라는 이제 설이 또 있는데 그래서 숨겨놓은 곳이 이제 어디냐면은 그 지금의 그 성전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산 황금돔이 있는 그 지하 그 동굴 같은 바위 속에 숨겨져 놨을 거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법궤를 하나님 숨기셨다라고 그냥 믿어요. 보통 이제 법궤가 하나 사실은 그 뒤로다가 법궤가 중요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가 사실 거의 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네.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예레미야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뭐라고 얘기했냐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하나님 보좌가 될 거기 때문에 성전 재건해도 법궤는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진짜 사실이 됐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 끌려가고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스룹바벨 시대 성전을 지었고 헤롯 시대까지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 성전에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 없이 그냥 제사를 지낸 거야. 근데 제사를 그렇게 법궤 없이 제사를 지냈어도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법궤가 없이도 제사를 그냥 행했고 했기 때문에 그 법궤가 그렇게 예레미야 예언대로 중요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법교회를 갔다가 뭐 묻지도 찾지도 뭐 따지지도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또 예언을 했어. 가입해야 돼. 뭐 가입해야 돼.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 된 게 아무도 법교회에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다가. 그러다가 한 2000년 이상 지난 지금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뭐지라고 이제 떠오른 건데 사실 그래서 말씀드리기로는 결론적으로 법교회 행방이나 그런 데 주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건 이제 외경에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모세의 시체가 어딨냐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어. 흥미진진한데? 흥미진진하나? 그래서 저 유다서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가 모세의 시체 모세의 시체 네, 그 얘기 나와. 다쳤다. 예. 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모세의 시체를 찾으면 엄청 그 대박 사건이잖아 사실은. 모세 방주 찾는 급이지. 방주 찾는 느낌이잖아 진짜. 아. 그래서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정통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세 시체도 법궤처럼 숨기셨을 거다. 하나님. 왜냐하면 모세 찾으면은 진짜 사람들이 모세 숭배할 거 아니야, 진짜. 그리고 모세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다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 수준에 전부 다 해당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래서 다 모세 숭배할 생각이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보통. 제가 장담하건데 예. 싸웠을 거예요. 뭐 어딘가에 못 찾습니다. 네. 못 찾지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 일단은 이제 제가 이빨 하나 갖고 와가지고 모세 이빨이요 이럴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모세 이빨. 무슨 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론 라이어트의 비디오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네, 법궤 발견했다고. 법궤 발견했다는 시. 예, 그 비디오를 보면은 사실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막 열심히 막 찾으러 다녔는데 그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불리는 동굴이 있다. 그 동굴이 어딨냐면은 쉽게 말해서 저기 성전산 그 뭐냐 성전산의 그런 그 아무튼 예루살렘 바닥에 있는 네, 하여간 그 동굴인데 네. 자기가 거기를 뒤져가지고 찾았다고 하면서 찾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익명으로다가 뭐라고 안 말하고 여러 곳에다가 이제 교차 크로스로다가 이제 체킹을 하려고 여러 곳에 맡겨서 봤는데 이제 그 피 검사를 했더니 염색체가 원래는 사람 염색체는 46개잖아요. 네. 근데 23쌍. 네. 근데 예수님의 그 피에서 염색체가 딱 23개만 나왔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뭐야? 그래서 진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임신되었고 아. 그리고 아니,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이래. 예수님은 XY나 뭐 XX 염색체가 아니라 X 염색체라고. 그 하나만 나왔다고. 그렇게 성은 뭐야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남성이야? 그러니까 뭐 Y 염색체인가 보지 그러면. 아니, Y일 수가 없지 여자한테 오니까 무조건 X지. 아유, 하나님 성령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 그 골고다 언덕 그 예루살렘의 동굴이 있는 곳이 그 위가 바로 옛날 골고다 언덕 자리일 거라고 그분이 주장하면서 네. 즉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 자리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 피 흘리시고 막 물을 쏟으시고 했을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제 지진이 쾌르릉 쾌르릉 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 그러면 네. 땅이 막 갈라졌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갈라진 땅 사이로다가 피가 흘러가지고 그 밑에 있는 법궤를 적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은 진짜 실제로 옛날에 그런 구약시대 제사를 보면은 피를 갖다가 막 적셨단 말이야 실제로. 법궤가 그런 용도였어요. 그런 용도로다가 썼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딱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론 라이어트는 뭐 좋게 말해서 그냥 뭐 민속고고학자라고 그러나 하여간에 뭐 가짜예요 가짜고 구랍니다 구라고 전혀 뭐 믿을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사람은 또 그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론 라이어트라는 사람이 독실한 기독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안식교도였어요 네 제치는 식을 네, 안식교도였고 사이비입니다 네, 하여간에 뭐 마치 그 박진영이 맨날 그때 그 작년에 아. 어디 나왔더라? 힐링 캠프 나와가지고 막 신이 있네 만에 약간 하니까 아.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이 막 그 동영상 공유하면서 막 진영을 아. 위해서 라디오 스타 어,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 보니 뭐 JYP를 위해서 내 그런 얘기 들었어. 뭐 JYP에 누가 직원인데 뭐 거의 선교사적 마인드로 회사를 들어가서 엄청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있고 뭐. 누가 또 결혼했죠? 거기서? 선예에도 영향을 받아서 거의 크리스찬이 됐다. 맞는데. 알고 보니 유병헌 조카 남편이더만. 그죠. 유병헌 조카 남편. 그니까 그. 사위 집안. 사위 집안인데 그게 그거잖아. 조카 사위. 조카 사위. 구원파 교주 조카 사위입니다. 아. 뭐, 그리고. 구원파 얘기는 나중에 네. 디테일하게 하는 걸로. 예 그리고 법궤를 뭐 로마 교황청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 구라예요. 다 구라고 그 괜찮아. 그 내가 안 괜찮아. 아 그래. 가게 이제 슬슬 정리해야 돼요. 예 그 정리를 하자면은 하여간에 그 혹시나 나중에 뭐 법궤가 나왔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셔도 절대 주목하시지 마시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지금 우리 법궤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자, 이 여러 가지 음모론과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독교를 둘러싼 이 세계관과의 대립과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해본 결과 여러분들 딱 저희 지금 지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미없어.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어요. 네. 그리고 조금만 가면 이게 너무 빈약해서 사실 그쵸.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네. 아니 저도 조사하면서 느낀 게 아, 생각보다 정말 얄팍하구나. 네, 별 뭐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구나. 네. 나는 막 어릴 때는 막 영상이 워낙 무섭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BGM 막 까인 그러니까. 그래 뭐 프리메이슨 막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러분 돈 내면 프리메이슨 다 안에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가입도 가능한 거잖아. 아니 가입 안 된다니까 형 아. 애가 없잖아 아직. 아 그렇구나. 뭐 아무튼 네 뭐 굳이 그래서 그런데 관심 둘 것보다 우리가 지금은 더 관심을 둬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남의 신앙과 그 남의 문화 현상보다 본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더 쏟아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관찰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네, 아무것도 아닌 걸로 프리메이슨도 없고 외계인도 없고 법궤도 없고 네 아. 성배도 없고 예수님의 혈통도 없는 걸로 거짓말이었어.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심심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네 오늘 얘기를 슬슬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면은 네. 저희 그 녹음하느라 수고하셨고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난 음모론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다. 음모론도 외계인도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앨리스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 라는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